인간의 일생을요,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답니다. 네 가지 역할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제일 먼저 역할이 아들, 딸 역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렇죠? 아들, 딸 역할 하다가, 그 다음에 자라서는 이제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는 아내와 남편 역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역할을.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사실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아버지, 엄마 역할 하는 거예요. 또 세월이 오르면 이제 자녀가 또 결혼했어. 그래서 자녀를 또 낳았어. 무슨 역할을 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 네 가지예요. 자식으로 살다가 4분의 1. 4분의 1은 또 아내와 남편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로 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역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가정이 그러니까 무대예요. 우리 삶의 무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혼자 사는데, 혼자 살아도 가정입니다. 둘이 살아도 가정입니다. 열 명이 살아도 대가족도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역할. 이런 말이 있어. 모든 사람은 다 집으로 간다. 그렇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요. 어디 나갔다가 항상 집으로 가요. 집이에요. 집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집에는 가족이 기다리고, 가정이 있고, 내려놓음의 그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은 참 선교를 많은 선교사님 다 잘 아시겠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분은 참 많은 그 선교지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주 하나의 순례자의 노래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온 가족이 따라다니면서요. 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요. 저거 세계를 무대로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집이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있다가. 그래서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자기도 혼자 어디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 집이 어딜까? 내 집은 한국일까? 몽골일까? 미국일까? 내 집이 어딜까? 아하! 알았다. 내 집이 어딜까? 가족들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가족들이 있는 곳인 거지. 인간은 누구든지 가족, 가정, 그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용수들이 마지막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꼭 하세요.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100명인 100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다 달라도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을 다 토로한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잘못한 거. 자기 아내, 응?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이 자녀들에게 못다 해주고 간 마음의 아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이, 마지막 그 흉악한 사용수들도요, 마지막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쉬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미안해.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그렇죠? 너무 늦게 깨닫는 거. 후회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후회의 정의가 뭡니까? 늦게 깨달은 거. 그게 후회죠. 여러분들은 매년 교회에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커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 하시다가 정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조 피조물에게 하시다가 힘이 좋았더라 하신 게 가정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아.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가정이 하나님 만드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가정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날의 가정. 그 결과가 뭐냐? 행복하고 기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오늘의 결과라. 뭐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았으니까 괜찮겠죠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행복하라. 정말 잘 살아봐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양상은 뭐예요? 오늘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야 될 그런 가정이 온갖 갈등, 대립, 온상이 되어져 버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문제 투성이가 되어져 버리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갈등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는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렇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하는데 이 혼인율마저 최저로 가고 있다. 답답한 환경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결혼해보니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 뭐 결혼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어. 혼자가 좋지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영화관 가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뭐 하고 혼자 놀이가 유행한다는 거예요. 말세 현상. 말세. 말세. 개인주의가 성행한 것이다. 자기 일을 사랑해. 자기 일. 말세 현상. 어떤 말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많다는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그나마 그래도 융성하게 부흥하는 이 한국 땅에 이 나라에서 왜 그런 말세적인 현상이 조목조목 드러나는지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환경인 이 가정이 최고의 축복된 자리인 이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삐그덕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에서 빗나갔더니 제자리 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가정에서 다 시작되니까 가정에서 불행한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쪽으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7절 26절에 뭐라고 하냐 가정이란 이런 것이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정의 정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는 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속세와서 완전히 떨어졌다. 세상과 분리. 완전히 거기와 벽을 쌓아서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분됐다는 거예요. 구분. 거룩인 말, 거룩이란 말은 구분됐다. 흠이 없다. 뭘로 흠이 없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무엇을? 가정을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우리 한 가정가정을 한 교회 교회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이거 몇 번 얘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한 가정이 한 교회라면. 가정 따로, 교회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가정이 곧 교회다. 교회는 뭐냐?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연합체를 구성한 게 교회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은혜로워야 교회도 은혜로운 거예요. 나는 내 가정에서는 형편없이 사는데, 나는 내 가정 완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만 행복해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의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되어지는 게 있다고 하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세상적인 법칙으로 살고 교회 와서만 그냥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 왜? 가정을 만드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고 살아가느냐. 거룩하지지가 못했죠. 구분이 안 됐잖아요. 세상적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사람이 중심.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거, 주인 싸움하는 거. 아버지 아들과 주도권 싸움하는 거죠. 엄마 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가족이 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고 마음이 아픈 거고 속이 상한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그래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요. 저도 고백해요. 교회는 문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책임지세요. 어려워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마음 편해요. 교회 뭐 어렵고 힘든 거 있는데 그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책임지셔야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인이신데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가정은 안 그러잖아. 가정은. 내가 주인이.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에 있어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이거죠. 특별히 한국의 가부장적인 유교 교육을 받고 자라는 남편들, 남자들, 아장들. 책임과 의무는 다 하는 거 좋아요. 권리를 내세워서는 안 돼. 권세 있는 것 사실은 안 돼. 왜?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감아보니까 손님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안영희 선생은 손님이 와가지고 오래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오래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빨리 얘기 안 하는 거 봐. 또 머리 굴리려고. 또 좋아요 나빠요? 아, 아직 시집을 안 가서 몰라. 정말. 이문수 권사님, 손님이 오래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불편하죠. 보죠. 그래서 옛말 이런 게 있어요. 생선하고 손님은 3일이 지난 냄새가 난다. 예수님이 계신데 냄새가 나요? 예수님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불편해. 예수님이 계시니까 불편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불편해요.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다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계시니까 불편하니까 예수님 손님이 이러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보내버려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손님하고 주인은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은 주인으로 계실까 아니면 손님으로 계실까? 나는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계세요? 대접하고 계세요. 손님은 뭐예요? 필요할 때만 오셔. 초청해. 밥 한 끼 합시다. 다 먹고 나서 가세요. 예수님 가세요. 그러니 복이 임할 리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다. 가정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손님이야. 하고 손님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한 가지 돈 문제. 여러분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돈 문제만 생기면 어렵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져. 예수님 주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주인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고 안 계시면 불행해지는 건데 이게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돈이 문제예요. 이거 있으면 행복해. 다 될 것 같아. 다 잘 될 것 같아. 없어. 모자라.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려. 예수님이 안 손님으로 계시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 돈이 목적.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은 필요해요. 하나님 축복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이날이라 해가지고 아빠 선물 줘, 선물 줘. 얘가 선물이 목적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아빠가 목적이어야지. 그렇죠? 선물을 주는 아빠가 좋은 거지. 아빠에게 의미를 부여해야지. 선물을 안 주면 아빠가 아닌 거야? 돈이 목적으로 삼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야. 하나님과도 관계 무관해. 뭐 시간, 신앙이나 뭔가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할 이유도 없어요. 과장되게 섬길 이유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하면 안 하면 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 하나님께서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돈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게 안 주세요. 이처럼 쏟아 부어주지 않아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생각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뭐예요? 제가 전제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뭘로 받으라 그랬어요? 약속으로 받으라.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확신해드려야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이 생기면 권세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밑자 문, 예,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서지 못하면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일어서라는 게 많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 안,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맨날 구걸하는 일입니다. 구걸하는 일이 뭐냐? 뭘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의 목적은? 돈이지. 돈 달라는 거죠. 먹고 살 돈. 하나님의 자녀가 잘 보세요. 자칫하면요 돈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베드로와 요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 사람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아요. 돈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없어. 나도 근데 이 사람 똑같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있다는 거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가져다 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테니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없다고 구글만 하지 말고 돈 찾아만 다니지 말고 나도 없어.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난과 질병을 해결해 주신 분이다. 나를 뭐 죄에서는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믿음이 가서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도로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되리로 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 믿음을 사용하는 가정이 주위로 죽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하지 마. 누구라고 누가 어디서 얼마나 나올까, 이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까.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돈 나오는 건 보는 거예요. 돈 나오는 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모두 돈으로 판단해. 저 사람 돈을 많이 주면 최고, 적게 주면 나쁜 사람. 뭐 모든 게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래.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전락해. 사용하는 거.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 돈일까? 얼마 안 되는 돈일까?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고쳐. 그때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를 갖다 붙여도 그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고 못 고쳐. 그건 뭐 일어날 수가 없어. 수술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진짜 속으로 뭐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걷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받았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빨리 할게요. 맞죠? 오늘 본문에 잘 알잖아요. 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 빚이 너무 많아. 벌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홀딱 죽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요 여자. 애들 둘이 있어. 애들 둘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준 쪽에서 와가지고 애들 데려가겠다. 노예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지. 어떻게 해야 돼?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이라 그랬지. 하나 상식대로가 아니라 이제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적은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있어요. 기적은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매일도 주어질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애들이 팔려가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가도 나를 내가 팔아서라도 애들만 막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뭐 죽고 사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쫓아왔어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 기적이 필요한 거죠. 자, 기적 필요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 기적이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 내 뜻하고 내 상식하고 내 법칙하고 경험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왜냐하면 엘리사가 말하기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러면 가가지고 나가서 뭘 빌려오라고? 그를 빌려오라고. 이 여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했겠지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문해봐요. 나는 이걸 원해서 쫓아갔는데 말씀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오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가 생각하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저것 바빠 죽겠는데 복문서다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잘 순종하더라 말씀으로. 왜? 그게 그렇게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 무슨 지금 기름 하나 남았는데 기름 한 병에 무슨 그릇을 빌려와요. 그게 무슨 방법이 될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길어오라 그래요? 왜 물을 길어오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기름이 없는데 왜 그릇을 빌려와요? 근데 이 여인의 잠깐 생각해봐요. 못 살았잖아. 빚을 졌잖아. 온 동네방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그릇 빌려달라면 잘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저거 또 왔어? 또 빌려달래? 자존심 상해요. 못해요. 나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래. 아, 그거 안 해요. 그냥 갈래요. 그건 내 방법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 자존심 꺾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 이 여인이에요. 빌리러 갔어요.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두 아들 다 데리고 갔어요. 참요. 돈은 없어도 아이들 신앙 교육만 바로 시켜요. 순종만 바로 시켜놔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 따라갔어요. 그룹 빌드로 갔어요. 이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엄마가 가자. 그게 뭐예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나 집 팔려가는데 지금 얼마나 원망 불평할 수가 있어. 그 따라간 거예요. 그래 불려와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엄마가 빌려온 거 너희 갖고 온 거 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거기다 기름을 자꾸 따라 부어봐 한번. 애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대로 전부. 안 한다는 거 한 번도 없어. 뭐 물어본 것도 없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자녀들이 여러분 순종 안 해요, 여러분에게? 회개해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키웠구나.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하면 또 풀려요. 순종했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요, 참, 응? 이름을 자꾸 갖다 붙는 순종하면 이상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하고 내 생각과 방법 완전히 틀려도 그냥 기름을 자꾸 갖다 부으니까 어? 기름이 자 그럼마다 채워지는데 언제 그쳤어요? 언제 그쳤어? 그릇이 뭐 없을 때. 그래서 다 썼을 때. 자,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그릇을 10개를 준비했으면 10개가 채워졌어요. 그렇죠? 100개를 준비했으면 1000개를 준비했으면 만 개를 준비했으면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그릇이 딱 그쳤어. 몇 개인지는 몰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엄마와 아들이 생각했어. 더 빌려올 것. 더 들을 것.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같아요. 여러분 그거 같아요. 그때 더 사랑. 더 믿어드릴 것. 더 심을 거, 더 뿌릴 거. 아니 가져온 대로 채워졌죠. 안 그렇겠어요? 딱 그쳤어 그냥. 그렇다 갖고 온 거는 그쳤어. 제가 볼 때는 풍성히 가져올 수도 없었을 거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고 그냥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냥 갖다 놓으니까. 가슴 쳤을 것 같아요. 더 가져올 거.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더 얘기해 사정에서 더 빌려오고 올 걸 그냥.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들 나중에요 천국 가면 다 그런답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걸 하는 건데. 그거 후회할 거리를 줄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 살려주신 이유예요. 그게. 이거 다 팔아가지고 일리사 그래 끝났냐? 그래 그럼 팔아가 빚도 갖고 이거 가지고 니들 먹고 살아라. 많이 갖고 왔으면 더 좋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나 절대적으로 순종해봤느냐 그거 한번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1.1에게 틀림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기막힌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